돌아와라 사람마다 정신 나간 holiday 이곳 분위기는 여름 바다걸리 적거리는 윗돌이 탈의해 어두선하게 뻥치지 마라 양치기 소년같이 사방을 전전하며 blah blah 동해도 내가 다이빙하면 아담한 포장 죄다 박살 내라 click click boom Come on everybody just step step to somebody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도 몇 호째 Huh?